오 나의 사랑 주님이야 지금은 어디로 떠났는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 주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린 여인아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여인아 마지막 남은 나의 웃음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여인아 여인아 너를 알고부터 슬픔은 시작됐고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기다렸지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밤에 내가 운다 줄리야 하루가 더 하는 이 순간에도 너만을 못 잊어 내가 운다 줄리야 줄리야 꿈에도 못 잊을 여인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